어떻게 여러분들 기도 하셨어요? 자, 기도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오늘 야곱이 총 거쳐갔던 전 지역을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박아람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신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전생에 가운데 거쳐간 지역이 총 17군데다. 이것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었죠. 네, 이 17군데도 크게 테마별로 총 7시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의 생애가 험난하고 파란만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평생 17번 이사했다? 그 삶이 평탄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7군데를 이제 그 과학을 통해서 거리를 가지고 쭉 총 걸었던 거리를 따져보니까 총 2580km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17군데를 다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동 거리를 다 더해보면 총 2580km에 해당합니다. 자, 야곱의 생애가 총 17군데 이주한 모습. 바로 그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있는 17수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7수, 우리 공부했죠, 그죠? 일곱 번째 소수,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밀착된 바로 하나가 된 숫자, 17수의 삶을 살았고, 또 일곱 시기로 나눠진다. 야곱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7수의 삶이었다는 것을 또한 7시기가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제 1시기부터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시기는 어떠한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냐면 야곱의 장자권과 축복의 차지입니다. 예수로부터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차지했던 시기가 바로 야곱의 첫 번째 일곱 시기 가운데 첫 번째 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동 거리가 114km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야곱이 태어나서 그의 삶을 시작했던 부엘라 페로이 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부엘라 페로이. 창세기 24장, 25장 전체를 보면 바로 부엘라 헤로이에 있었던 야곱의 생애가 나와요. 25장 1절만, 11절만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펴놓으세요. 창세기만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만. 여러분들 바로 읽겠습니다. 25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그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거했다. 이삭이 주인공 같지만 요즘 야곱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에서와 야곱이 어디서 출생한다? 부엘라 헤로이.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이곳에서 태어났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빼앗은 것도 바로 부엘라 헤로입니다. 그 사건이 25장 33절에 나오죠. 자, 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 부엘라 헤로이다. 두 번째로 그랄로 이삭의 가족이 옮겨갑니다. 그랄. 창세기 26장 1절부터 22절이죠. 자, 이삭이 주인공으로 가지만 이삭의 가족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아들로. 그래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삭을 따라 그랄로 함께 이주를 하는 거죠. 그 배경은 바로 뭐예요?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에 있는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이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리스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믿죠. 이게 누구도 함께 가요? 야곱도 함께 가죠. 세 번째 또 어디로 옮겼느냐? 부엘세바로 옮겼습니다. 부엘세바. 자, 여기에 관한 구절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 27장 1절부터 45절. 집에서 쭉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정확히 장소별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부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삭이 여기서 바로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에서 바로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함께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세 번째 부엘세바에 아버지 이삭과 함께 옮겨갔다. 26장 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6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자, 그리고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하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부엘세바더라. 부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원래 장자의 축복까지 여기서 빼앗습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에서로 과장해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는 장면이 바로 부엘세바. 부엘라 헤로이에서는 장자의 명분 빼앗고 부엘세바에서 장자의 축복까지 가져 빼앗게 되죠. 자,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35절에 나옵니다. 원래 장자의 축복을 뺐죠. 몇 가지가 제 첫 번째 시기입니다. 첫 번째 시기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뭐예요? 바로 야곱이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면서 장자로 준비되는 시기가 바로 제1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시기입니다. 두 번째 제2시기는 뭘로 볼 수 있냐면 베델 언약 후 바단 아람에서의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베델에서 언약을 맺은 후 바단 아람에서 누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라반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라반 집에서 환난을 받는 중입니다. 장자권을 속여서 얻었지만 거기에 맞는 장자로서 거듭나는 훈련 연단 과정을 두 번째 시기로 담고 있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야곱이 이주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 나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이제 도망가죠. 루스라는 땅,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이기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만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했습니다. 루스라는 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개명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디로 갑니까?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바단 아람. 바단 아람은 한마디로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어머니의 바로 오빠가 있는 곳 하란으로 가죠. 자, 바단 아람에 관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 또 29장 30장 전체, 또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자, 많은 장수를 할애하고 있죠. 바단 아람에 꽤 오래 머물게 됩니다. 바로 삼촌 라반의 집에 바로 머무는 장면이죠. 28장 2절만 읽겠습니다. 28장 2절 시작.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에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래서 늦장가를 가게 되죠. 바단 아람에서.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시기고요. 제 3시기. 삼시기의 테마 제목이 뭐냐면 세겜 땅을 도입하고 세겜 땅 도입과 또 여기서 맞이한 환난. 그럼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환난 있는지가 알 수 있어요. 세겜 땅을 도입하고 환난을 받는 시기. 이제 바로 여기까지는 약 651km에 해당합니다. 자, 그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총 구간은 거리는 682km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 총 구간, 걸어갔던 구간은 651km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섯 번째 이제 바깥 사람에서 나오게 되는 건 바로 뭐예요? 삼촌 라반을 벗어나 도망가는 장면이죠, 한마디로. 여섯 번째는 도망가서 처음에 어디에 이르냐면 길르앗산지에 이르죠, 길르앗산지. 길르앗산지에 이르게 되죠, 길르앗산지. 자, 창세기 31장. 17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데 삼촌 라반이 추격하죠. 그래서 라반과 언약의 돌기둥을 세웠던 곳이 바로 길르앗 산지입니다. 그리고 자, 창세기 3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그랬어요. 3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여기서 추격하고 만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제 마하나임에 들어요. 마하나임. 자, 마하나임에 관한 구절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마하나임이죠. 이곳에서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해요. 에서 만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힘을 얻고 과감히 에서를 만나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죠. 창세기 3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고 마하나임.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또 어디로 옮깁니까? 이제 부니엘로 옮기죠. 부니엘. 부니엘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던 약복강가입니다. 약복강가. 약복강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이름만 잡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산둥들로 인하여 절었더라고요. 자, 계속적으로 지금 에서를 만나기에 가다가 부니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요. 그 사이에 에서를 만난 다음에 에서와 화해하고 그 다음 갔던 곳이 숫꽃입니다. 숫꽃. 숫꽃은 여러분 광야 노정 기도 기도 나오죠.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 형 에서를 만난 후에 가축들을 잠시 머무르게 했던 곳이 숫꽃입니다. 숫꽃.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양의 우리라는 뜻의 숫꽃이라는 별칭이 여기서 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열 번째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자, 세겜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33장 8절부터 20절, 34장 전체, 그리고 35장 1절부터 5절에 세겜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장수를 할애하고 있죠. 많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헵브론약의 근거지인 세겜 땅을 구입합니다. 몇 가지는 좋은데 세겜에서 오래 머물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할례로 인한 잔인한 살육 사건, 변을 당한 곳이 바로 이곳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러 성앞 때 그 장막을 치고 오랬어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무르다가 변을 당하는 역사가 바로 이 열 번째 곳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총 세 번째 쉽게 맞춰지고 쭉 그냥 여러분 다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네 번째 시입니다. 네 번째 시. 원작을 제목을 붙이자면 언약의 재확증, 언약의 재확증과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나에게 주십니다. 나에게 70km의 이동 거리를 제 40일을 보여드리고 11번째 바로 베델로 갑니다. 예전에 한번 갔던 곳이죠. 창세기 35장 6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올라와서 큰 변을 당하고 올라와서 회개하며 단을 쌓은 곳이죠. 진작 베델로 올라왔어야 했는데 머무르다가 지체하다가 나중에 얻어맞고 회개하며 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베델이다. 여기서 회개하면서 베델을 뭐라고 불러요? 엘 베델이라고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곳에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 형의 낯을 취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어디를 거칩니까?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을 바로 에브랏이라고도 칭합니다. 에브랏.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있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내 라헬이 누구를 낳다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은 곳입니다. 라헬이 죽은 곳. 창세기 35장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대표 구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험한 길 때문에 고통을 받죠. 라헬이 35장 19절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기서 라헬을 장사하죠. 그 다음 13번째 에델망대로 이동합니다. 에델망대. 에델망대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35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머무른 곳이지만 여기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요? 루벤이 서모 누구와 빌하와 가늠하는 그 사건이 에델망대에서 일어납니다. 에델망대 창세기 35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발행하여 장막을 쳤더라. 마치 이스라엘의 마운드건 진친 역사를 보는 것 같죠. 그렇죠? 그만큼의 그의 행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5시기입니다. 제5시기. 제5시기는 14번째부터 시작됩니다. 제5시기. 제5시기는 바로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이 가장 커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감옥 세월을 보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여기서 잃어버리게 돼요. 자, 바로 그 장소가 14번째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 그리고 37장 전체 그리고 42장부터 45장 전체입니다. 많은 장수를 기록하고 있죠. 가장 핵심적으로 오래 살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 이삭과 재배를 하죠. 비로소 이삭과 다시 재회를 하고 몇 가지는 좋은데 이제 어떤 일이 나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바로 애굽의 종으로 풀려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풀려간 곳 14번째 헤브론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삭이 죽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이 사건까지 바로 헤브론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죠. 자, 창세기 35장 27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에 이르렀다. 15번째 부엘세바로 자,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헤브론에 장시간 머물다가 요셉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 이삭 죽고 다시 요셉이 애굽의 궁무총리로 있다까지 헤브론이 들은 거예요.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요셉의 총으로 야곱 가족 70명 내려오라 애굽에서 숨기겠다 분양하겠다 그 말을 듣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잠시 내려간 곳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자, 그 내용이 바로 여기죠. 요셉의 초청 이후 바로 부엘세바로 가서 단을 쌓고 애굽으로 갈까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때 가라. 내가 너를 다시 올리리라. 약속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부엘세바. 창세기 46장 1절과 5절만 읽겠습니다. 네, 1절. 4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려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그랬죠. 오자마자 단을 쌓았어요. 그럼 5절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랬어요. 부엘세바에 살다가 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기서 애굽을 내려간 거예요. 쭉 어디 살다가 헤브론에 살다가 자 그러면 왜 이 결정적 순간에 웨일스바로 갔을까요? 웨일스바의 뜻이 바로 뭐예요?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로 언약한 곳 바로 웨일스바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하긴하고 하나님의 불 언약을 확인 받기 위해 하나님께 묻기 위해 갔던 곳이에요. 반드시 부엘세바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이 있는 곳에 가서 내려갈까요? 내려가라 다시 올리겠다 약속을 받기 위해 부엘세바로 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 5기가 마쳐지고 제 여섯 번째 시기로 넘어갑니다. 바로 여기서는 행복한 시간이죠. 바로 요셉과 부모총리가 된 요셉과 함께한 17년의 세월입니다. 비록 애굽이라는 낯선 장소지만 잃어버렸던 요셉과 함께했던 17년의 세월 여기는 310km 제 5시기는 61km입니다. 61km 총 그 이동 거리가요. 자, 보겠습니다. 16번째 여기서 이제 승의 마감을 하게 되는데 마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시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르기 위해 내려보내시죠. 애굽 땅 가운데 특별히 어디에 머무릅니까? 고센 땅에 머무르죠. 고센 땅. 자, 여기에 관련된 구절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34절 또 47장 1절부터 12절 또 27절부터 또 48장까지 49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또 이렇게 담고 있죠. 그리고 애굽의 야곱의 70가족이 내려가면서 16번째 이주 장소가 됩니다. 창세기 46장 8절만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아들 르우벤과 쭉 나오죠. 70명의 면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 7번째 시기는 마지막 한 장소로 끝이 납니다. 77번째 시기 바로 그것은 그 유명한 야곱의 장래 행렬이죠. 그리고 장사 지내시는 여기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7시기에 7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거리는 바로 우리가 잘 살던 692km의 거리를 돌아서 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이주해요? 지금 야곱의 시신이 언약의 가족 내장지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묻히게 됩니다.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묻히게 되는 마지막 여정이죠. 죽어서 이동한 마지막 이동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모레 앞 막벨라 박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박과 함께 서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총 17군데 야곱이 이주했던 장소, 거기서 일어난 사건. 자, 이것을 다 정리해보니까 야곱의 전생애가 나오죠, 그죠? 야곱의 전생애가 정말로 한 사람이 겪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바로 있었다는 것을 이 17군데의 시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7군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마지막 이주, 야곱의 장사 행렬이 오늘의 핵심이죠. 이 17군데 가운데 야곱의 장사 행렬은 무려 10군데를 거쳐가게 됩니다. 10군데라면 같은 장소가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을 다 두 번으로 카운트해서 10군데입니다. 10군데. 엄밀히 말해 8군데인데 두 번씩 카운트된 것 갖다 대서 10군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고센 땅에서 바로 헤브론까지 막벨라 굴인 헤브론까지 원래 직선 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는 바로 고센 땅의 라암셋에서 발행을 해서 이 수루길 거의 직선과 같은 이 길이 수루길입니다. 수루길을 쭉 따라가다가 구엘라 헤로이 바로 여기서 구엘세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 직선길이에요. 직선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도 나와요? 지도 지도 보시고 화면 지도 나오면 지도를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센 라암셋에서 수로길로 쭉 가다가 지금 나가죠. 좀 더 확대가 안 되죠? 네. 쭉 가보시면 구엘라 헤로이에서 노란색으로 쭉 가면 이게 바로 수로길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수로길로 가다가 구엘라 헤로이에서 지금 보라색은 밑으로 꺾였지만 이건 야곱의 장례행렬이고요. 쭉 노란색을 따라가면 그것이 직선거리. 직선거리를 쭉 가게 되면 구엘라헤로이에서 구엘세바 거쳐 헤브론에 곧바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약 320km는 가요. 320km. 지도를 잘 보면 야곱의 장례행렬은 라암셋에서 수루길을 타고 구엘라헤로이까지는 동일하게 왔는데 구엘라 헤로이에서 구엘세바 쪽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꺾이죠. 그죠? 밑으로 꺾여서 밑으로 꺾이는 길이 아라바 길이에요. 아라바 길로 밑으로 꺾여 내려와서 세일산, 에돔 족속이 사는 세일산을 거쳐서, 그죠? 마치 세일산을 들르기 위해 내려온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에돔 족속을 통과해서 다시 우측에서 위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요 길이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아랍의 길로 내려가서 세일산 에돔 족속 쪽으로 가서 그걸 통과해서 이제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가요.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가면 바로 약복강이 나오고요. 약복강.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라고 있는데, 중심부. 중간에 있는 세겜 땅에서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래로. 세겜 땅으로 올라갔다가, 세겜 땅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그 밑에 지도 보시면 알아요. 베델, 그 다음에 베들레헴, 에브랏, 그 다음에 에델망대,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헤브론이 나옵니다. 거꾸로. 세겜에서 베델, 베들레헴, 에델망대, 헤브론으로 내려오는 그 길로 무려 692km를 돌아서 갑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장사 행렬이죠. 야곱의 장사 행렬.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서 무려 10군데를 거쳐가게 된 거예요. 야곱의 총 17군데 거주 지역마다 10군데를 거쳐가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르길에서 부엘레헤로이에서 부엘세바 헤브론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바 길로 내려갔다, 돌아서 세겜 땅, 요단강 건너 세겜 땅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 구절이 창세기 50장 10절 때문이죠. 창세기 50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바로 약복강, 요단강 근처 아다타장 마당에 머물렀다는 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 구절 때문이에요. 잘 읽겠습니다. 50장 10절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랬어요. 바로 이 아다타장 마당이 요단강 건너편 약복강과 요단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장소 때문에 우리는 아, 부엘라헤로에서 내려왔다가 이리로 돌아올라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불격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야곱의 장사 행렬이 우리에게 주는 비속사적 교훈을 잠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비속사적 교훈. 자, 야곱의 장사 행렬은 두 가지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바로 야곱의 전 일생을 먼저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바로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전 과정 또한 압축하여 담아놓고 있는 아주 중요한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장사 행렬은 야곱의 전생애를 일체적으로 압축하고 더 나아가 중요한 횃불 언약 성취 과정 전체를 압축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이것을 우리는 숫자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전일생을 압축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장사 행렬에 드는 총시간이 바로 뭐예요? 147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전일생은 몇 년이었는데? 147년인데 장사 행렬은 147일 걸렸어요. 야곱의 전일생을 1로 또 야곱의 전 장사 행렬이 걸었던 전 구간이 몇 킬로라고 했어요? 그때 혹시 2킬로미터.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고 요셉의 쇠골이 세겜 땅에 묻히는 전 횃불 언약의 성취 기간 692년과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죠. 즉 야곱의 장사 행렬은 야곱의 전 일생 147년을 압축한 행렬이자 헵브론약 전 기간 692년을 압축한 학력이었다는 것을 동일한 숫자의 일치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47일 걸렸다는 것을 간단히 우리가 계산해보면 보통 하루 성인이 24km를 걷는다고 가정하에 하루를 뽑아버리면 24km를 걷는다고 했을 때 야곱의 장사행렬 692km를 우리가 24km로 나누면 총 며칠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대략 29일 정도가 나옵니다. 692km를 하루 24km로 나눠보면 약 29일간 걸었다는 것을 추측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우리는 성경의 근거들, 기간들을 몇 개 정리해보면 먼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야곱의 몸에 향재료를 넣는 기간이 있었죠. 향재료를 넣는 기간에 며칠 소요했다고 했어요? 40일 소요됐다. 창세기 5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출발하기 전에 애굽에서 애굽하는데 며칠 걸렸다? 70일이나 애굽했다. 동일한 창세기 5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그 장례일의 전 이동 거리 아까 계산했죠, 그죠? 전 이동 시간 바로 29일이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서 만 29일 걸리기 때문에 장사 지낼 때 걸리는 시간 하루를 더 넣으면 총 30일이 장사 행렬과 장사에 들어간 시간이 30일. 그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닥 타작마당에서 또 며칠간 통곡했어요? 7일간 통곡했죠. 창세기 5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일까지 모두 더하면 40일, 70일, 30일, 7일을 다 더하면 며칠 나와요? 총 147일. 야곱의 전일생 147년에 압축인 147일을 우리는 계산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보석사적 교훈이 무엇이냐. 이들이 장래 행렬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통곡하며 울었던 아닥 타작마당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되겠습니다. 아닥 타작마당에서 7일간 통곡하고 마음을 깨끗이 정원하고 야곱을 들어가서 묻은 거예요. 아닥의 뜻이 뭐냐, 아닥. 바로 가시나무라는 좋은 가시나무. 타작마당은 뭐하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심판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곳. 한마디로 이들이 아닥 타작마당에서 7일간 야곱의 열두 아들 전체가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뭐예요? 가시나무와 같은 모든 그동안의 죄악들, 미움의 죄, 어둠의 죄, 욕심의 죄, 이 모든 가시나무를 타작마당에서 탈탈 털어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와 같은 마음을 다 모여 회개하며 털어내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가시나무를 타락한 인간의 사악한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말씀. 사무엘하 23장 6절 말씀. 가시나무를 사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왜 잡으면 찔리잖아요. 남도 찌르고 나도 찔립니다. 바로 사악한 어둠의 마음 가시나무 같다. 버리울 가시나무 같다. 다시 말해 이들은 가나안 땅 적과 꾸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에 동생 요셉을 찌르고 형제들을 찌르고 세겜 족속을 찌르고 그죠? 수많은 욕심을 찌렸던 가시나무를 어디서 버렸다? 아닥 타작마당에서 회개로 다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다 회개한 거예요. 여기서 자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은 오늘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신령한 천국을 바로 묘사하고 있죠. 우리도 이 시간 사순절을 맞이해서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내 안에 가시같이 돋쳐있는 타악한 마음들을 다 내버리고 다 타작하고 회개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적과 꼬리를 가난 땅을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가시와같이 삐죽거리고 오만하면 삐죽거려서 툭툭 찔렸던 가시가 이제 남아있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막 가시가 보이죠? 이번 40절에는 이 아삭 가시나무를 다 제거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 가운데 두 번의 가시나무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첫 번째, 어디서 가시나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곱 번째 진칠, 바로 신광야에서 가시나무의 사건이 있었어요. 신, 어떤 뜻이에요? 가시, 잡목. 가시 잡목이 됐어요, 이들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에서 갖고 나온 무교병 양식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이에요. 가시 돋친 말로 양식이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보내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양식 만나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곳이 바로 어디예요? 신광에. 바로 물질, 음식에 대한 불평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한 번째, 이제는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신의 광야 축복의 장소에서 이들은 어떤 사건이 났어요? 신의 가시 나무 숲이란 뜻이죠. 두 번째 가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배가 부르니까 여기서 뭐 했어요? 가시 돋친 마음이 가시나무 숲을 이루어서 우상을 섬긴 곳이 바로 신의 광야였어요. 자, 이번 40절에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는 우리의 두 가지 속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신령한 아닥 타작마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다 타작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신령한 아닥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회개의 첫 번째 내용 바로 뭐예요? 신광야, 양식에 대한 불평, 물질 주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식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것 다 회개하시고, 신의 광야,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탐했던 우상 숭배의 죄까지 다 이 신령한 아닥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회개할 때 오늘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생의 역사 천국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적과 뿌리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이 시간 이 아닥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불평 우상 숭배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